괜찮을까봐 그러다 보면 정말 웃을 수 있을까봐 Oh no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너에게 벌써 나 혼자 서게 되었어 어쩌다 보니 나 이게 없.